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신명기 고별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이 호렙산 언약 외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이 시내산, 호렙산과 같은 산입니다.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니라 오히려 덧붙여서 그와 동일한 언약을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에게, 새로운 세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할 것을 기록한 언약이라면, 이 오늘 나오는 이 모압 언약은 출애굽 후에 이 언약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할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언약입니다. 시간과 장소, 대상은 모두 다르지만 이 두 언약은 모두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언약으로서, 이 어제 말씀에 이제 28장에 나오는 순종과 불순종,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상기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없다라는 이 바로왕과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 완악한, 그 강팍한 마음의 바로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하지만, 곧 이내 다시 추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 추격하는 애굽 군대라는 이 진퇴양난의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자마자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쫓아왔던 애굽 군대들은 다 그곳에서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모든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아무 희망 없이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압 언약은 이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세대, 광야 세대들에게 새롭게 다시 상기시켜준 언약이었으므로, 실제로 이 말씀을 듣는 이 광야 세대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고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절, 3절에 모세가 두 번이나 이야기한 것은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두 번이나 표현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갈랐던 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너무나 큰 사건이어서 너희들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를 통해서 천세대를 통하여서 직접 경험해 본 것과 같이 훤하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놀 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놀이터나 어디를 간다거나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은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아빠가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그리고 우바,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까지도 바로왕이 우리를 안 보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문에 바르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왕이 항복했잖아 라고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다 죽게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를 데리고 온 모세가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였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모세가 하늘 향해서 두 팔을 벌리니까 그때 우리의 눈앞에 있던 홍해바다가 갈라졌어. 야, 너 홍해바다 갈라진 거 건너는데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아니? 그 옆에 지나가는데 물고기가 다 보여. 아빠는 그걸 눈으로 직접 다 봤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 같은,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얘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아들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곳에 있는 거야. 아니면 너희들도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자랐을 거야. 아빠는 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해. 여러분, 부모님들께 들은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광야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놀라운, 정말 생생하게 들려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귀로 생생하게 들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광야의 세대들도 경험한 것들을 또한 직접 상기시킵니다. 5절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길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광야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도 이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도 않냐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도 않는 것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러면서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던 건 지금 이것은 다른 음식은 먹을 수 있는데 이것만 먹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떡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끼니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끼니를 이어갈 만한 그런 음식을 조금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없었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분은 바로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광야의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지금 행한 일들을 언급합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세 번째 상기시키는 사건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던 헤스본 왕과 시온 왕과 바산 왕을 격파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1대1로 적과 싸울 때는 기술로 또는 뭐 힘으로 어떻게 이겨본다 할지라도 한 군대가 적과 싸울 때는 전술이 중요합니다. 한 개인보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만 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뜨거운 햇살 그 햇볕 아래에서 무슨 군사훈련을 하고 또 겨우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던 자들이 무슨 힘이 세서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신 족속 중에 하나인 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멸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요단 서편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것들을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모세가 광야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9절 말씀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는 것이. 그런즉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즉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랑, 기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힘든지 또 예수 믿는 것이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어려서부터 잘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 그리고 이 꿈을 갖게 되고 이 사명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셔서 그 꿈으로 계속 인도함 받게 된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라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인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생략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시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이러한 것들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는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였으며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였지만 깨달았지만 그 마음에 그 가운데 내포된 그 마음에 포함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우둔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보고 경험하더라도 듣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 영이 깨어있으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것과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갑자기 눈이 떠지고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깜짝 놀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는커녕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로 예수님을 오히려 틈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경되었던 사람이 깨달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에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저 그냥 눈이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어져서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야. 근데 이 소경의 고백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소경들인 대자가 자신들을 가르치려 한다며 도리어 눈뜬 자를 꾸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스스로 눈을 떠서 구원받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태도로 예수님께 맞서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눈이 사실 감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요. 진짜 소경된 자는 너희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뜨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의 영이 어둡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달라는 그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자가 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자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별로야.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다 목사님 탓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전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영이 깨어있어야, 깨어서 들어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자는 나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 전하는 자는 나는 그냥 말하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자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 제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그 동일한 말씀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그것들을 다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모세가 광야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순종을 촉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